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족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지금 남조선 괴뢰패당이 지난해 4월 백주의 집단유인 납치하여 끌고 간 공화국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송환할 때 대한 내외의 강력한 규탄에 바빠맞아 기만적인 모략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괴뢰패당은 얼마 전 당국자의 명색을 띤 자를 내세워 12명 전원이 특례로 대학에 입학했다느니 이남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느니 잘 지내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다만은 이것은 저들의 특대용 유인납치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막고 그들의 신상 공개와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기 위한 유치한 기만 노름이며 반인륜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공화국 여성 국민들이 괴뢰 깡패들에 의하여 남조선으로 끌려간 지 1년이 되어오는 지금 피해자 부모들의 원한과 조선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아 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괴뢰 정보원 깡패들에게 억류되어 있는 우리 여성 정업원들 중에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으며 누가 폐인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괴뢰패당은 우리 처녀들 중한 명이라도 저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의 전모가 드러나고 지난 1년간 저지른 악귀 같은 모든 만행들이 낱낱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사코 우리 인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거부하면서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고안 해내고 청와대에 들고 앉아 직접 지휘한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은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감옥에 끌려간 역도의 만고주의학과 함께 가장 중대한 죄목의 하나로서 그 진상은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박근혜와 괴뢰정보원 원장 리병호를 비롯한 유인납치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엄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도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에게 놀아나 우리 공화국에 있지도 않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슨 보고서여 결의 아니여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면서도 괴뢰패당이 감행한 반인권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군도 불보듯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살인과 강도, 강간과 폭력을 비롯한 온갖 사회악이 난무하고 부리와 파시와 살판치는 남조선과 같은 인간 생지옥에 우리 국민들을 단 한시도 그대로 둘 수 없고 하루속히 인간 사랑의 화원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인류의 양심과 국제사회가 박근혜 패당의 초인공로할 반인권적, 반인륜적 악행을 준열이 단죄 규탄하고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투쟁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